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리종무 체육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이 브라질의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진행된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고 27일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.